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?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?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너를 끌어안고서 울어볼까?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피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.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?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?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? 얼마나 더 많이 괴로워해야 너를 끌어안고서 울어볼까?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피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.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?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?